따스름 타양간 그날 밤 그 저녁은 웬일인지 나를 나를 못 잊게 하네. 울어라 추억에 나의 기타여. 밤마다 꿈길마다 그림자 애처럼 떠오르네. 아롱아롱 그 모습 그리워. 기타줄에 실은 신세 유란 밑절리 울면서 퉁기는 나의 기타.